풍선 바이러스 글 서승한 낭독 조민경 익산시에서도 가장 끝자락 들판의 지평선 여기서 삼촌은 기다리라 했다. 이 한끝을 등진 산새가 무서웠다.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포도나무 밭이 나왔다. 다행히 마을이었다. 드문드문 한옥집이 보였다. 야트막한 동산에 있는 곰탕집.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1층에는 현대식 식당이지만 2층은 다다미 양식이다. 일제시대 높으신 분의 별장이라 했다. 긴 복도식 다다미 끝에는 화장실이 있다. 세 개의 큰 계단을 오르면 건식 변기가 왕좌처럼 놓여있다. 화장실 옆으로는 주인 할머니가 주무시는 안채가 있다. 나전칠기 촘촘히 새겨진 검은색 자개장이 대부분 공간을 차지한다. 손님들이 묵고 가는 사랑채가 안채 건너편에 있다. 다섯 명 남직 성인이 무릎을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 작은 채. 작은 채는 반층 정도 낮아서 문을 열면 두 계단 내려가야 했다. 안채와 화장실 사이, 기역자 복도를 나가면 담벼락 쳐진 뒤뜰이다. 동산의 한 구석을 깎아내고 지은 집이라 2층 왼편은 창문이 뒤뜰 땅과 연결되고 오른편은 식당 입구가 3m 아래로 보인다. 이 집의 2층은 마치 레고를 얼렁뚱땅 맞춘 것 같다. 방의 한 구석이 다른 방의 구석과 맞물리고 이어진다. 나는 얼마 전에 이곳에 객식구로 들어왔다. 시골 마을에 나를 남겨두고 가족들은 사라졌다. 뭔가를 알아보러 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다. 작은 채에서 일어났다. 대나무 돗자리가 깔린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좌변기에 앉아 복도를 내다본다. 아래로 보이는 긴 복도와 문풍지로 덮은 미닫이 문들이 보인다. 마치 경복궁 사정전에 마련된 왕좌에 앉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왕들도 매화를 볼 때는 그 모습을 가리지 않았던가? 문을 닫아본다. 문풍지가 붙은 전통 여닫이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다. 처음에는 문고리를 잡고 볼일을 보았지만 이제는 열리면 열리는 대로 반만 닫고 일을 보고 있다. 배에 힘을 준다. 좌변기 안으로 풍덩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유, 문도 안 닫고 볼일을 싸고 지랄이여! 겁나게 놀라불어라! 주인 할머니가 황급히 열었던 문을 닫았다. 난 놀라고 부끄러웠다. 딸꾹질하듯 세 차례 숨이 끊어지듯 나왔다. 할머니!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놀랬잖아요! 서울은 이미 붕괴한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쳤다.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의 증후가 보이고 있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가지는 않았다. 이곳 익산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를 한두 사람의 난동으로 치부한다. 지랄병이 났다고들 했다. 사람이 돌아다니고 1층 곰탕집도 한적하게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 전통을 자랑하는 집이지만 내 입맛에는 영 심심하다. 하여튼 심심할 때면 1층 식당에 놀러 간다. 4인 테이블에 한 명씩만 앉은 노인 몇 분이 띄엄띄엄 곰탕을 홀짝이고 있다. 아주머니들은 3355 테이블을 차지하고 마늘을 다듬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은 천장에 가까이 붙어있는 낡은 브라운관 TV로 향한다. 신기하게도 IPTV는 여전히 잘 나온다. 서울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수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풍선 바이러스는 감염 시 폭력성과 지능 저하가 일어나며 주기적으로 풍선을 불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큰일을 안게. 그러게 말이여.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그래도 여 익산은 아주 조용혀. 그렇지 않으? 당장에 내 밥 먹고 싸고 하는 게 중한겨. 무슨 서울은 불바다니. 빨갱이 새끼들도 아니고. 마늘 테이블 바로 옆 할아버지가 밥알을 튀기며 말했다. 아주머니들이 까르르 웃었다. 아이고, 밥알이나 지대로 챙겨 드셔요,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온 콩러의 아줌마가 한마디 쏘아붙였다. 그렇게 잠깐 웃고 나서 잠시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작고 네모난 돌들로 모자이크 길을 내놓았다. 한옥 담벼락들 사이로 간간이 일본식 나무집도 있다. 그런 돌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금세 마을이 끝나고 과수원이 나온다. 포도밭이다. 발걸음을 돌렸다. 반대편으로 걸었다. 다시 돌담, 한옥, 일본식 양옥을 지나 곰탕집을 지났다. 역시 마을이 끝난다. 오로지 잔디가 곱게 깔린 뒤뜰과 그 뒤로 더 펼쳐진 잔디 언덕이 이 마을의 다른 끝이다. 올 가을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다. 삼촌은 방학이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다. 백수 이모랑 같이 오이팩이나 하자며 드러누워 있었던 평화로운 날이었다. 집으로 이모부가 문을 쾅 차고 들어왔다. 직장에서 올 시간이 아니었다. 해가 떠 있는데 얼른 도망가야 한다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빠도 오는 중이었고 엄마도 오는 중이라 했지만 시간이 없다 했다. 삼촌 차는 커다란 카니발이었다. 맨 뒷자리에 나는 구겨져 태워졌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연기가 피는 건물들이 보였다. 처음 숨어 들어간 남산 팔각정 근처 야경이 생각난다. 서울이 불타고 있었다. 빌딩보다 높은 불길이 곳곳에 치솟았다. 병에 걸린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이 비명과 괴성을 질렀다. 지옥과 같은 끔찍하고 살벌한 기운이 위장에서 올라왔다. 붉은 빛기둥 사이로 수만 개의 풍선들이 화사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불기둥 사이를 터지지 않고 간다. 어린이날 행사마냥 풍선들이 계속해서 하늘로 날아들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불과 풍선이 끊임없이 치솟았다. 도대체 익산만 왜 이렇게 평화로운 것일까? 궁금증이 들었다. 처음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마을의 특이함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이내 지쳐버린 나는 그러려니 했다. 가족들은 사라졌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순찰인 양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주인집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야야, 할미 손자 넣어지 그래? 할머니 손자 하면 뭐가 좋은데요? 잘 때 할미가 자장자장 해준게. 맴이 참 편하지 않겠어? 딸들만 있어 적적한 이 곰탕집에 아들 하나 있음 좋겠다며 항상 저런 장난을 치셨다. 에이, 저 혼자 잘 자요. 근디야, 오늘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 댕겼어? 아, 혹시 가족들이 돌아왔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마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 장난 같은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산책을 조금 더 멀리 나가기로 결심했다. 포도밭을 지나 오솔길을 걸었다. 아직 카니발 바퀴 자국이 남아있다. 바퀴 자국은 여전히 두 개밖에 없었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이다.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고개를 떨궜다. 잔디가 넓게 깔린 뒤뜰이 얼마 안 가 나온다. 잔디밭에 들어가 쭈그려 앉았다. 아무리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버려졌다. 먹고 지낼 음식이 부족할까봐? 내가 삼촌이나 이모 부부에게 짐이 될까봐?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 울었다. 슬펐다. 가족인데 왜 날 버렸어요? 삼촌, 이모, 이모부, 내가 더 잘할지도 모르는데 왜 두고 갔나요? 해가 지고 싸늘한 노을을 지나 추워질 때까지 울었다. 어둡고 나서야 작은 채로 돌아가 누웠다. 몸이 아팠다. 소리내 울 때마다 느껴진 진동이 몸에 남아 덜덜 떨렸다.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마을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 뒤뜰에 도착했다. 뒤뜰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봤다. 은은하게 곰탕 향기가 올라왔다. 배가 너무 고팠다. 주머니엔 3,000원 정도가 있었다. 1층 식당 문 앞에서 몇 번을 서성였다. 들어갈까 말까 6번도 넘게 고민했다. 이미 컴컴하게 어둠은 내려앉았다. 손님이 줄고 곧 문을 닫을 것만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들어갔다. 주방 아주머니들이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가장 나이 드신 주인 할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기요, 저 밥 좀 주세요. 아니, 어메, 어린 놈이 뭔 이 시간에 혼자 밥을 처먹는단가? 배고파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디? 삼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랬어요. 네 어디서 왔는디? 바이러스 피해서 서울에서 왔어요. 주인 할머니는 아주머니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한 분은 고개를 돌려 쯧쯧 어린 것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했다. 아따, 그려 못들 하냐. 손님 국밥 하나 말아드려라. 나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얼마 안가 팔팔 끓는 곰탕이 나왔다. 입천장이 다 벗겨져도 상관없었다. 맛있었다. 아야, 네 지낼 때는 있는겨? 삼촌이 데리러 올 거예요. 아, 그것이 몇 날 며칠 걸릴지 어째 알고 길바닥서 기다린디야. 너 괜찮으면 할미네서 지내도 좋은디? 진짜요? 응, 할미가 부자라서 집에 빈방이 많어. 그렇게 2층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3주가 넘은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좁은 곳에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더 울어야 했다. 작은 채를 나와 훌쩍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왕의 의자 같은 그곳에 올라가는 계단 앞, 나는 힐끗 안채를 보았다. 매일 닫혀있던 할머니 방문이 열려있다. 오목조목하게 들어간 가구 사이에 할머니가 노란색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앉아있다. 문을 등지고 앉아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다. 아야, 평소와는 달랐다. 보다 차분하고 장난기가 가신 목소리였다. 내는 네가 진심으로 내 손자 같구마이. 할미 손주 진짜 안 할텨? 촉촉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울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더 긴 말 아니여, 아가. 여기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아들이구야 손자이구야 상관없구만. 할머니는 꽤나 진지하셨다. 여전히 등을 지고 계셨다. 곁눈질로 옆눈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농담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매일 하시던 야야 손자하지 않을테요라는 말씀이 오늘만큼은 진심이었다. 몇 주간 내가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찾아다니자 할머니도 직감하셨을 것이다. 나도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아마 엄마도 아빠도 삼촌도 이모도 이미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잘못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았다. 익산은 크지 않은 동네였다. 마을을 나가면 숲과 산인 곳, 찾는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만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몇 주나 걸릴 일이 아니다. 조금 마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뭐라 대답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나에겐 더 이상 남아있는 가족도 없었다. 고민을 해도 답은 한결같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식당에서도 여기 2층에서도 영락없는 할머니 손자였다. 할머니 손주 하고 싶어요. 손주 할게요. 할게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울었다. 팔로 눈물을 훔쳤지만 다시 계속 나왔다. 으앙하며 울고 있는 나를 보며 할머니는 얼핏 웃으신 듯 했다. 사진을 쓰다듬던 손을 멈추시고 나를 안채로 들여 안아주셨다. 안채에서 훔쳐본 사진에는 젊은 할머니와 나와 비슷하게 생긴 꼬마가 활짝 웃으며 안고 있었다.